혼자 밤을 걷는 날마다 달이 나를 따라와 어쩌면 이 중력이 우리 제자리로 끌어당겨 나는 네 옆 너는 나의 옆으로 멀리 있어도 네 곁을 닿을 것 같아 스쳐가는 바람도 너의 숨결 같은 걸 아래 맘 한가운데 너 안아